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저국 강토에서 이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과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자. 저국 통일 범민족연합 북측, 남측, 해외본부 공동결임은 이제 침략군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신성한 우리 조국 남육당에 기어든 때로부터 장장 71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전조선 반도를 통째로 집어삼켜 아시아와 세계지 피하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흉악한 목적 밑에 감행된 불법무도한 날강도적인 침략 행위이다. 전범국도 전태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40여 년간에 걸친 강도 일제의 식민지 억압 통치에 이어 또다시 미국 양치들의 더러운 침략의 군홧발에 짓밟혀 세기와 연대를 넘어오며 민족 분열의 비극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탈할 일이다. 미제 불법적인 남조선 강점으로 하여 반만년의 오랜 기간 한 핏줄을 잇고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반세기 이상 둘러갈라져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항시적인 전쟁 위험 속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있다. 이 가중스러운 침략의 무리들이 오늘은 우리 민족과 저국 강토에 핵참화까지 들씌우려고 미쳐 날뛰고 있으며 우리 결의의 강렬한 통일 열망에 역행하여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핵전쟁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북침 합동군사 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전쟁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으며 내외 한결같은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사드를 끝끝내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을 핵전쟁 대결장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언제 가도 이 땅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고 민족의 수건인 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핵전쟁 위기를 몰아낼 수 없다. 저국 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민족 분열의 원흉이고 통일의 최대 장애물이며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요인은 남조선 강점 이제 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자주 통일과 민족 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삼천리 조국 강토에서 하루빨리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과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미국이 우리 민족을 우롱하고 침략과 약탈, 강권과 조롱을 일삼던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 민족 자주 반전 평화의 성전에 떨쳐나선 온결의 도도한 기상 앞에 날로 비참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추악한 몰골이다. 해내의 온결의가 하나로 굳게 뭉쳐 반미 항전에 떨쳐나설 때 미군은 신성한 조국 강토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며 우리 결의가 일일 전추로 갈망하는 자주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범민련은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전추에 용납 못할 대학살 만행과 반일인적 범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이 땅에서 감행한 침략과 전쟁에 피 묻은 죄악의 역사를 고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갈 것이다. 미국과의 불공평하고 굴욕적인 모든 조약과 협정을 배격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을 앞장에서 선도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결의가 사는 모든 곳에서 미군 철수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다. 2. 범민련은 내외 반통일 세력의 모범별한 전쟁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나갈 것이다.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쟁 연습에 미쳐날 때는 미군 장갑차를 한몸으로 막아나선 범민련의 희생적인 투쟁은 오늘도 온 결의를 반미 반전 평화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범민련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미국과 그 투정 세력들의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 연습과 핵전쟁 장비의 반입을 비롯한 무력 증강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반도를 열강들의 심의 대결장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의 강압적인 사드 배치를 단호히 저지시키며 이를 반대하는 각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연대 활동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 조국 남육당에 도사되고 있는 가정스러운 미군 기지들과 전쟁 장비들을 모두 철거시키고 각종 생화학 무기의 반입과 실험으로 교리의 삶의 토전을 황폐화시킨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북침전쟁 책동에 적극 추정하면서 동조대결의 피눈이되어 날 때는 반통일 보수 세력의 극악한 친미사대와 전쟁도발 책동을 단적이 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3. 본민련은 온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심있게 추동해 나갈 것이다. 민족의 단합된 힘은 이 땅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자주 통일운동의 원동력이다. 지금처럼 북남 사이의 반목과 질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된다면 북남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전쟁 기운은 날로 높아가게 될 것이며 이것은 침략적인 미국의 간섭과 전횡의 구실만을 주게 될 것이다. 본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 문제 해결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단합하면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낙관,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지고 해내외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연대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다. 역사적인 조국 통일 3대 원장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불변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전민족적인 통일 대해협을 하루빨리 개최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민족 내부 문제, 통일 문제에 끼어들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저들의 불순한 침략적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미국의 교활한 분열리간 책동에 더욱 각성을 높이고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다. 범민련은 해내외의 온결회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 강토에서 미제 침략권을 몰아내고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 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국 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 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 통일 범민족연합 해외본부. 2016년 9월 8일